완전 피곤하네. 아 진짜. 아이고 죽겠다. 모두가 하품해 다짠 듯이 자처 공짜 뉴스페이퍼 뒤로 피로를 감추지 졸다가 앞사람에게 인사를 해 깎듯이 불안한 포즈로 잤더니 뒷목이 꽤 아프지 새벽에 급하게 끝낸 과제가 지금 내게 독이 돼서 상태가 완전 메롱이야 계속 해롱해롱돼 찡그리고 눈을 감으면 더욱 괴롭네 아침에 요란하게 날 깨운 엄마가 미워 아유 죽어 죽어 아빠 닮았어 엄마 입을 치워 알아 잔소리 듣기 싫어 봤던 한두 숟갈 퍼먹고 뛰쳐나왔더니 배도 무지 고파 눈이 잠든 내게 울리는 알람 들리지 않아 I just wanna sleep now 눈이 잠든 나를 깨우는 엄마 보채지 좀 마 I just wanna sleep now 피곤해 피곤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언제 일어났지 내가 어젯밤엔 홧김에 다 팔게 치고 잤지 내 삶 돌아가는 꼬라지에 내가 화가 나나 봐봐 눈빛이 너무 시커매 진짜 인생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니었네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 나만 휴전 중 20대 도전의식은 10대 때 이미 죽었고 별이 빛나는 밤에만 눈 떠 I love alcohol 해 뜨면 자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가득한 내 몸 알코올 우기고 앉아나 엄마나 둬봐 아 몰라 아유 막 손이 드드드드 뛴다 이토록 난 사랑도 못 받는 가축 세상 밖도 자주 안 나가봤는데 자꾸 압박해 아주 뭐 장난 아니야 잘나신 아들 내미 얼른 좀 일어났어 이 자식 안 일어나 어디서 깔롱지기게 누워있어 야 이 소상아 돈 벌어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휴 두야 널 보면 마 내 손이 깨랑깨랑 가슴이 마 사쿤사쿤한 게 오늘 마 한마 빠머리 한 대 촉촉하게 먹어 즉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해야 정신을 차리게 곤이 잠든 내게 울리는 알람 들리지 않아 I just wanna sleep now 곤이 잠든 나를 깨우는 엄마 보채지 좀 마 I just wanna sleep now 피곤해 피곤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라 라라 라라 시끄럽다 아들 엄마 새벽에 깨따러 가야 된다 깨따러 라라 라라 라라 좋아 좋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노 일어나라 아들아 뭘 일어나 우리 집안 언니가 살려야 되는데 아빠 있잖아 아빠 춤을 추고 들어 돌아다니고 멈추 아유 미치겠다 엄마 근데 카드값이 나왔는데 카드값 좀 내줬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, 엄마! 왜 그러세요, 저한테?